팝스 뉴스. 2021년 소선 나눔기금 과학기술 분야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대구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기초과학, 미래산업, 수학 관련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제2회 경인일보 가정의 달 손편지 공모전 안내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학우분들은 5월 6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A4용지 한 장 내외의 편지를 경인일보 경영마케팅본부 사업미디어 지원팀에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일보 측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소비자운동 홍보당 대소동 6기를 모집합니다. 소비활동과 소비자 문제에 관심이 높은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 바랍니다. 학예 체인지 메이커스 멘토링 캠프 라온하제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캠프 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번 멘토링 캠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매주 화, 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은 15일 저녁 6시까지 사회혁신센터에 메일 지원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7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mRNA 백신이 8월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됩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합의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상황에서 모더나까지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 보다 빠른 백신 접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한강 물가에서 심야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서울시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밤 10시 이후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모이는 일이 잦아지며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한강공원 11곳 중 일부에서 금주구역 시범 사업을 하거나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3분의 1가량으로 줄었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45.1%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규제 완화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백악관 실내에서 진행된 연설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일부 출입 기자들도 마스크를 벗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개정된 첫날인 13일,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달라진 법을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다수 적발된 겁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탑승 금지, 인도주행 금지, 보호장구 필수 착용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이에 시민들은 언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지 모르는데 항상 헬멧을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안전장비 대여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술,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 UBS.